잊어 습관이 돼버린 스와이핑 이 코너 속 내가 기다린 영과 이런 세계에 날 맡겨 이 광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It's a 25 century